경의하는 최고 정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종당단체 연합회의가 18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와 당과 내각의 일꾼들, 우당위원장, 근로단체, 사회단체 일꾼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공화국 정부종당단체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연합회의에서는 의제,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의 힘을 합치어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때 대하여를 토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은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례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깊은 해로 빛내어나갈 때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연합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됐습니다. 호소문은 올해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5돌과 14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위대한 대한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애국애족의 진정이 차 넘치는 자주통일 노선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내기 위한 거적적 투쟁을 벌려나가며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성사시켜 거적적 통일 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 대해서 호소문은 강조했습니다. 호소문은 민족의 통일 지향에 역행하는 내외 반통일 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리가 절세 위인의 애국 애적의 호소를 높이 받들어 격변의 2017년을 자주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의의 깊은 해로 빛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왔을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